우리 공화국의 핵탄두 폭발 시험을 걸거덜미어 유엔 안전보장리 사회가 제재 결의를 조작해낸 것과 관련해서 조선의 자적 평화 통일 지지 에콰도르 위원회, 주최 수상 연구 에콰도르 문화 협회, 조선인민과의 친선 문화 연대성 에콰도르 과란다 협회가 최근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유엔 안전보장리 사회의 제재 결의를 조선에 대한 가장 철면피한 주권 침해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